우리나라의 리수용 외무상은 볼스카공화국 국경조례 점에서 윗돌도 와시큐콥스키 외무상에게 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리에게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